당신의 취향 깊숙한 곳까지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어방 구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2부 시작합니다. Yeah.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자기소개하세요. 전 소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레요정 AKA 미역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피입니다. 예. Yeah. 캘로그는 1부에서와 같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1부에서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영화 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스포 없는 줄거리 소개 그리고 감독 소개를 소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포인트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방송 소개 멘트를 읽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전 영어방은 좋아하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입니다. 네, 출연자들에게는 돌아가며 한 편의 영화를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영업이 끝난 뒤에는 각 멤버들이 그 영화에 영업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투표합니다. 과반이 넘는 출연자들에게 영업을 성공했을 경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영어방 오프닝과 클로징에 사용되는 음악은 강거절님이 제공하고 있으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방 9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2부를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영업하는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유의하세요. 이번엔 VJ 톤이 아니라 무슨 앵커 톤인 것 같은데요? VJ 톤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피피님 스포 빵빵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데 제가 줄거리를 요약하려고 했었는데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요약하기 힘든 줄거리죠. 네. 요약하기 줄거리죠. 힘든 줄거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부의 줄거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방송. 근데 양해치니? 양해치니? 일주일 뒤니까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한번 다시 읊어주시죠. 네. 작은 바닷가 마을 가마쿠라에 살고 있는 세 자매인 사치, 요시노, 치카가 15년 전에 외도를 하고 이혼으로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간 세 자매가 그곳에서 두 번째 부인하고 낳은 딸인 스즈라는 이복 동생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자신들이 배웅 나온 스즈에게 사치가 함께 살자고 말하고 요시노랑 치카도 같이 찬성을 하면서 네 자매가 가마쿠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되게 큰 사건이나 이야기의 변곡점이 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굳이 꼽자면은 영화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온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영화 끝날 때 나오는 니노미아 아줌마의 죽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영화를 저는 열고 닫는? 약간 그게 좀 컸어요. 사치가 유부남 만나는 거. 각자 남자 만나는 것도 이 영화에서 나름 중요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각 캐릭터를 좀 더 잘 설명해주고 그 각 캐릭터들의 유대를 좀 더 깊게 해주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중심으로 이게 만화가 원작이다 보니까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만화 원작이에요. 네. 만화 아직 연재 중인 만화 원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드라마로 어떻게 옮길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줄거리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중심으로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 네. 그게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장녀부터 할까요? 막내부터 할까요? 첫 번째부터 합시다. 장녀부터 하죠. 네, 장녀의 합시다. 이름은 코다 사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야세 하루카가 연기했습니다. 코다 사치 약간 일본어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좀 촌스러운 이름 같은데 사치라는. 아 사치라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좀 캐릭터에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여겨지는 게 옛날에 그 만화 나나라는 만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 나나가 이렇게 상상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치콘가 그래요. 아 그거는 사치콘... 뒤에 코가 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자자. 우리나라 말로 미자? 따지면 네, 미자 화자 하면 말자 코짜 들어가는 게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던데. 되게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그럼 사치는 뭐 촌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사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설명할까요? 사치는 맏언니죠. 듬직한 맏언니. 뭔가 맏언니의 특히 이제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전형적인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막내 느낌이랄까요? 막내요? 막내요? 아 첫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어서. 맞아 맞아. 그리고 되게 완벽해 보이고. 완벽주의자고 약간 꼼꼼하고 계속해서 동생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짜게 먹지 마. 맞아, 뭐 맞아. 밥을 이렇게 막 막 쓸어넣듯이 먹지 마 이런 식 급하게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잔소리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 만나는 것도 얘기하고. 그렇죠. 엄마인 줄 아는. 언니 맞아, 맞아.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 친언니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럼 꽤 완벽주의자인데 근데 또 본인이 하는 연애는 뭔가 유부남 만나죠. 네, 유부남 만나는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치는 불륜으로 이혼한 아빠를 되게 맞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인 자신은 유부남을 만나면서 네. 그런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원작을 안 봐서 그 유부남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약간 병원에서 좀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실제로 유부남을 만나는 걸 딱 봤을 때 아 오히려 좀 현실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에 그 맞아요. 전까지는 너무 관대하고 막 처음 보는 그 배다른 여동생한테 같이 살자고 말을 건네고 막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 동생들 다 챙겨주는 캐릭터처럼 맞아, 보였다가 맞아. 그 면을 딱 보는데 아 되게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죠.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도 딱 캐릭터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첫 등장이 이 캐릭터의 성격을 다 설명하고 있는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첫째는 그냥 처음에 등장해서 야근하고 잔소리하죠. 야근하는 모습. 잔소리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일하고 바로 끝나고 일을 이제 야근한다고 그 일을 다 하고 차를 타고 또 안 온다 했었던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자기의 뭐 할 일은 끝까지 또 다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챙기는 그런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게 좀 보였었어요. 맞아요. 예쁘기도 예쁘고. 맞아. 예쁘죠. 네.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에서 스즈한테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저는 좀 짠했어요. 그 장례식이 이제 끝마칠 때가 돼가지고 상주가 손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고맙다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그 셋째 부인인 그 아줌마가 요코라는 이름이던데 그 아줌마가 스즈한테 시키자고 하는데 이건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치가 막아주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어린 나이에 되게 철이 빨리 들고 어른의 몫까지 해내야 됐던 자기 모습이랑 겹쳐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맞아. 좀 짠한 그런 캐릭터였고 이 이야기 자체가 네 자매가 나오지만 다 균등하게 할애되진 않잖아요. 맞아. 사치랑 스즈의 관계가 중심인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고 있는 기억인 그 아버지라는 존재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캐릭터도 그 둘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치가 스즈한테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스즈를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느꼈겠죠. 그리고 뭐 스즈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만 또 몇 년 전에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치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러니까 뭐 스즈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겪었지만 이제 사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다음에 겪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가지는 그런 부담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거를 아니까는 많이 덜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치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병원에서. 네, 그 병원에서 터미널 케어 병동이 신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파트를 옮기라는 그런 제안 이런 거를 받게 되고, 그 환자의 죽음을 보고, 평소에 그 원작 만화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영화에서 잠깐 지나가거든요. 아라이상이라는 동료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 평소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정신없는 그런 간호사인데 환자를 대할 때는 정말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걸 보고 사치가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자기의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불륜하던 그 의사가 같이 미국으로 떠나자고 자기 이혼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사치가 거절하고 남는 것이 이제 사치의 줄거리인 거죠. 네. 아, 그 의사 나오는 장면 볼 때마다 그 일본의 문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지나치게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맞아요.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게 연출, 그게 자연스러운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연출이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계산된 연출인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의도된. 같은 경우에는 첫장면이 남자랑 같이 누워있었던 장면이었잖아요. 맞아. 첫째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것도 좀 느꼈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가 불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아버지도 불륜을 했고 자기 이복 여동생은 그 불륜의 가정에서 나온 그런 아이인 건데, 불륜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불륜의 그 관계에서 네. 이제 물론 그게 불륜이 끝난 다음에 나온 애긴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불륜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여튼 그런 건데, 이게 전혀 이 관계가 더럽다는 느낌으로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랑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전 여기서 조금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첫째랑, 그러니까 코다사치랑 그리고 그 불륜하는 남자가 너무 내외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는 진짜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 뭐 아예 정신적으로만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뭔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불륜이라는 코드를, 그러니까 물론 불륜 자체가 사실 집에서, 모든 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족에서 네, 나름 비일비재한 일이고 거기에다 무미건조한 그런 애티튜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게 좀 현실과 더 동떨어지게 만드는 느낌이었달까? 불륜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에서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다루고 가족의 그런 소소한 모습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가족의 소소한 모습이라는 게 좀 굉장히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기도 해서 좀 되게 리얼리스틱한 모습이 있지만서도 오히려 그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그걸 아예 배제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결벽증적인 태도, 일본 영화에서 좀 보이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불편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결벽증적인 태도가 사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계속 불륜 얘기를 하니까 불륜 생각이 나는데, 왜 사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똑같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사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런 태도를 취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왔는데, 이제 본인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아빠가 술 마시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술을 이렇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각자의 입장을 돌아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는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네, 그거는 그 영화, 이 영화의 다른 포인트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전 아까 그 하려고 했던 말은 그거였고, 그게 소련님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네, 말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둘째 이야기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사실 넷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캐릭터? 저도 둘째가 제일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고 싶진 않고. 네, 그렇죠. 어떤 네, 그렇죠. 뭐, 미디어, 영화나 뭐, 만화 같은 데서는 제일 호감 가는 캐릭터였어요. 둘째 이름도 말 안 해줬어요. 코다 요시노. 네, 요시노입니다.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은행원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면서 좀 어리거나 뭐 연하남을 좋아하고 네, 술을 좋아하고 특정한 직업이 없는 그런 남자들에 주로 휘둘리다가 돈까지 떼어먹히고 하지만 계속해서 한심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다가 창구 직원을 떠나서 과장님과 함께 영업을 돌면서 성장하죠. 네, 성장하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 전까지 그 남자 어린 남자들 만날 때까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한 본인한테 일의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그냥 돈을 벌어서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딱 그 정도 그런 거였죠. 중요한 계기가 이제 자주 가던 식당의 그 아주머니가 유선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런 거를 도우려고 자진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언니인 간호사인 언니한테 막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언니한테 뭐 이제 자기가 그런 책임을 같이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캐릭터도 역시 성장을 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장면도 좀 대비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는 뭐 워낙 왕래가 없었기도 했지만 아버지 장례식 가서 이렇게 되게 화기애애하게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그 동네 아주머니 장례식에 가서는 막 제일 많이 울었던 맞아.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매들보다도 첫째와의 관계가 많이 좀 부각됐었던 것 같아요. 둘이 싸울 때 진짜 리얼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상당히 리얼했었어요. 일본어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너무 만화적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너무 만화적으로 느꼈어요. 만화 원작이에요. 만화 원작인 건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일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좀 만화 같아서 만화 같다는 표현 약 어떻게 좀 만화 같다는 게 애니메이션 같다는 거죠. 아 그냥 만화 같다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뭐 대사나 어떤 과장된 액션 막 그런 게 그럼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막 이렇게 마치 뭐 그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효과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거 막 띠용 막 이런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보셨네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이 영화에서도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거나 이게 한국인이 한국 영화에서 막 그런 장면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서 약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일본인들이 그래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는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인 아는 거 아는 일본인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 물론 뭐 에 혼또 뭐 이런 말을 하거나 막 에 이런 식의 반응은 많이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라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떤 모든 종류의 매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클리셰가 심해요. 일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캐릭터들도 그렇고 뭔가 클리셰. 여기서 나온 캐릭터 다른 데 갖다 붙이면 똑같이 행동할 것 같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전형적인 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들도 그렇고 되게 친절한 아주머니, 뭐 친절한 할머니, 손에 막 이런 느낌. 자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에 제일 전형적인 게 셋째가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셋째로 넘어갈까요? 아, 전 사실 둘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처음에 장례식 가서 제일 처음에 확 몰입이 깨졌던 게 막 덥다고 이렇게 바닥 뒹굴면서 아,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좀 그 장면이 사실 제일 별로였고. 저도 그 장면은 그 장면 만화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장면이 만화에 나오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만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감독의 다른 영화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꼴랑 하나 본 거지만은 그 아무도 모른다 그 영화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좀 그런 그 역시 또 굉장히 엄마 캐릭터? 엄마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 야기라 유야 캐릭터 역시 일본 드라마나 영화, 만화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영화는 좀 여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 있었어요. 셋째도 셋째 이름은 치카죠. 치카. 셋째 이야기가 제일 적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캐릭터가 이게 그만큼 캐릭터는 강하고. 엄청 만화에서 더 강한 게 그 치카 남친으로 나오는 분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윤택 닮은. 나 그 생각했어. 치카가 그 머리를 해요.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서는 여배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치카는 분량이 적은데 넷째랑 제일 스스럼 없이 어울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에피소드가 적은 거지 분량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셋째랑 막내랑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캐릭터가 분량이 없어서 짠하기도 했지만 조금 그냥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거의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상적인 게 스즈랑 둘이서 카레를 먹잖아요. 맞아. 먹을 때 막 얘기를 하다가 스즈한테 뭐 네가 나보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스즈가 그 말을 듣고서 아빠도 낚시를 좋아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 치카가. 그 장면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할 수가 있지? 사람. 그렇죠. 아 근데 그 제가 이거를 막 보면서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나온다 하고 생각해봤더니 아빠는 불륜하고 첫째 딸도 불륜하고 그리고 둘째 전 남자친구는 돈 떼먹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은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자매들이 자매들이 착하죠. 너무 자매들이. 제가 착하다는 말은 그 말이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스즈한테 정말 티끌 하나 없이 너무 막 선함이 100% 충전돼서 그런 걸 막 다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치카가 그렇게 뭐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 얘기를 해줬을 때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막 항상 걱정하고 그 스즈에 대해서 막 그런 걸 봤을 때 좀 놀랐죠. 그 영화 내내 첫째, 둘째, 셋째 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어떤 스즈라는 갑툭튀 인물에 대해서 어떤 견제, 미움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보듬어주고 품어주려고 하고 어려운 스즈 입장에서 어려운 엄마 이야기라든지 아빠 이야기라는 게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이야기 스즈는 이야기만 하면은 됐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나는 저럴 수 있을까? 하면 나는 그러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스즈 주변인들이 그러니까 스즈가 가마쿠라 온 다음에 만나는 주변인들이 다 그렇네요. 그래요. 다 선한 사람들. 학교에서도 나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상관없어. 막 그 장면 되게 신기했죠. 그 장면도 그렇고 뭐 그 가게 그 집의 사정을 다 아는 그 아버지랑 친분 있는 그 가게 사람들도 스즈한테 엄청 이제 호의적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그런 엄마도 비슷한 장면이 그 전에 있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뭐 엄마 아빠 직업 뭐 조사해 와라 이랬는데 이혼한 애들 가정이어가지고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손대더니 선생님 누구는 아빠가 없는데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럼 엄마 직업을 써와라 이러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붙들고 선생님도 아빠가 없었단다 힘내 이러고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게 더 그게 뭐지? 되게 이 영화를 좋아하는 지점이에요. 그냥 가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 착한 사람들 예쁘게 산다 이런 맞아.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게 또 스즈라는 아직 그 어린 아이한테 그런 어른들이 다 이제 선하게 하는 거를 보면서 그거에서 오는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아직 안 친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반 정도는. 그게 막 끝날 때 돼서는 좀 오글거리면서 친한 척 하잖아요. 그 첫째랑 막내랑 같이 막 뭐 막 혼내기도 하고 뭐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냥 까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오글거리게 까불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는 싸우지 않을까. 이게 친해지고 친해지는 과정, 가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대해줬던 게 아닐까? 나중에는 다 똑같이 싸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넷째로 넘어갑시다. 넷째 수준은 여기서 티끝 뜨끌 하나 없는 맑고 성실하고 심지어 축구까지 잘하는 착한 여동생. 심지어 예뻐. 어 예뻐. 어 제일 아니, 뭐 예뻐. 예뻐? 몇 살이에요 얘? 모르겠네요. 애기인데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죠. 오, 너무 뚜렷해. 너무 예뻐. 저 약간 문근영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전형적인 그 90년대 일본 이런 여배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눈썹 진하고 느낌. 약간 남방계. 남방계. 아무튼간에 수준은 근데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요. 속을 모르겠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막 같아요. 사치는 할만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수준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면서도 뭔가 딱히 할 말이 없는 축구부를 맞아. 하고 있고. 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기 살고 있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있다 아버지 재혼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가 병간호 병수발 다 하고 그러다가 그 장례식 때 언니들 만나는데 언니가 갑자기 같이 살자 해서 새엄마 싫어하니까는 그래 같이 살아요 하고 같이 살다가 축구 열심히 하고 조금 호감 있는 남자에 있고 그러다가 언니랑 친해지고 그런데 언니들한테 아빠랑 자기 엄마 이야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막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뭐 그 어른스럽기만 하고 이런 모습에서 점점 조금씩 개구쟁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좀 더 이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게 되고 그게 그런, 네, 그런 아이죠. 근데 지금 소련님이 읊은 얘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줄거리네요. 저는 이 영화를 또 추천한 이유가 그 과정이 되게 깨알 같아서 좋았거든요. 깨알 같은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섬세? 섬세하고 섬세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첫째랑 둘째랑 막 싸우는데 걔는 막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둘이 막 싸우려고 하니까 막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차단해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된다거나 언니들한테는 말 못하는 거를 친구들한테는 말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크게 무리 없이 예, 보여져가지고 그거는 진짜 배우도 조금씩 밝은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감독이 그거를 진짜 무리 없이 잘 배치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변화돼가는 모습 같은 거를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즈가 항상 어쨌든 처음이랑 끝이랑 완전 끝은 아니지만 선택을 하잖아요. 같이 살래 하니까 같이 살래 이러고 나중에 그때가 제일 감동이었어. 첫 장면 맞아. 나중에는 뭐 여기가 뭐 내 집이야 뭐 안 떠나고 계속 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좀 짠한데 너무 막 다들 잘해주고 그 아줌마도 잘해주고 질투하시나요 서른님? 아, 질투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엄청 사실적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좀 사실적인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이 모습이 진짜 사실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즈의 캐릭터가 가장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즐기세요. 영업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예쁘다. 예쁘게 잘 사는구나. 집도 예쁘고. 어, 집도 예쁘고. 집도 좋아. 어, 집도 좋아. 언니들 다 직업 있고 자기 매식이나. 자기 좋아해 주는 남자애도 있고 물론 잘생기진 않았지만. 비비거리고 있는데.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벚꽃길 달려주고 그런 남자애. 애가 있고. 너무 작아 남자애가. 어, 맞아. 축구도 잘해 근데. 맞아. 맞아. 축구도 잘하고. 나 그 시즈 첫 장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같이 살래해서 뭐. 응 갈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기차가 출발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스토리를 뭐 시놉시스라고 하나요? 제대로 안 읽고 바로 그냥 무조건 바꿨는데 갑자기 새엄마랑 남은 스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막 잘못돼 있고 막 이런 상상이 약간 호러. 장르를 잘못 생각하셨네요. 아 그게 문을 닫히고 가는데 되게 무섭더라고. 애가 이렇게 무슨 수 따라오는데 이게 마지막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밝게 전개가 돼서 참 좋았어요. 난 그런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을 뻔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불륜이라든지 이런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강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캐릭터들은 그러니까 뭐 계속 인내하고 속으로 삭히고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들은 다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고 서정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새엄마 싫어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새엄마랑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그게 이 영화 자체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의 사실성을 높여주는 데는 좀 더 기여를 그러니까 이야기의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지도 않나 싶은데 그냥 새엄마 싫어 이렇게만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합충축돼 있는 부분에서 또 나오는 묘미가 있겠지만 너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생략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네,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이 자매들이 얼마나 예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랑 전혀 같은데. 저랑 전혀 되게 다른 포인트로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고 네. 이 자매들이 얼마나 부모 없이도 아름답고 서로 의지해가고 보듬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포인트로 두고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영화가 좋아질 거예요. 인류를 들으면 넌 부자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 이 영화를 보면 나의 너는 나의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것이고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저는 영화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대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런 좀 오버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의 부분 빼고는 전반적인 플롯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물 흐르듯이 흘렀던 게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전 되게 가족 이야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원기행도 그 좋게 봤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치랑 스즈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어떤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이렇게 서로 서로의 만남으로 이렇게 치유해가는 과정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쁘고 풍경 예쁘고 이런 건 사실은 곁다리죠. 이 영화에서는. 이게 시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좋았던 게 시간의 흐름이 제법 잘 느껴졌던 거. 계절이 바뀌는 네, 거. 네.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른다는 흐르고 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다룬 영화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최근에 봤던 영화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밝고 맑은 진짜 약간 쨍한 그런 느낌의 영화였는데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아까 그 소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볼 수 있는 얘기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약간 생략되고 막 이렇게 쨍한 것만 보여주니까 보면 실제로 보면서 되게 기분 좋게 봤거든요. 되게 정말 그냥 쨍한 햇볕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일광욕하는 일광욕하는 느낌. 잠시 현실 도피하는 거죠. 맞아. 주말에 일본으로 여행 갔다 오듯이. 황금 연휴 때 잠깐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런 거죠. 아, 그때 봤어야 됐는데. 아, 그렇네. 아무튼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 면이. 다들 좋게 보신 건가요? 영업 당했다고 봐도 되나요? 뭐 그거는 더 얘기해 봐야죠. 그건 최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으로 나오는 가마쿠라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죠? 뭐 도쿄 근교라고 하던데. 네. 가마쿠라 막부. 그러니까 가마쿠라 시대 아닌가? 가마쿠라 불상이 엄청 얼룩불룩하고 남성적인. 막 너무 섞여가지고 뭐가 아무튼간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말씀하고 계십시오. 제가 가마쿠라가 어딘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끝나고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네. 음식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일본 영화는 뭐 많이 음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도 음식이 이렇게 막 좀 강조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식당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강조되진 않는데 이 다른 영화의 가족을 다룬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같은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랑 손자를 이어주는 음식으로 뭐 전통 과자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런 저는 이 음식이 되게 가족 한테 기억을 이어주는 그런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여기서도 되게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게 또 계절의 변화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매실 뭐, 네 매실은 여름 뭐 멸치는 초봄 이런 때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카레 같은 경우는 또 누가 만드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들어간 재료나 맛도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엄마 카레 나오고 뭐 할머니 카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오뚜기 카레 카레 왕 버몬트가 맛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이 맞아요.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제 영어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 포인트 두 가지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이 영화는 끝나고 났을 때 아 쟤네가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예요. 네 그런 마음이 안 드셨군요. 소련님은 그냥 눈을 삐뚤어졌나 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세요. 마음을 네, 비우고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고 바라보세요. 네. 얼마나 예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냥 두 번째. 아 미안합니다. 아, 계속 말씀하시죠. 네. 두 번째 다시 해주세요. 두 번째. 빠밤. 아, 두 번째는 이 영화에 대한 영어 포인트 아니고 제가 그냥 마음에 들었던 대사가 있어서 마지막에 그 아줌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아저씨가 무슨 말을 남겼다고 전해주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아, 느낄 수 맞아.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맞아. 제가 옛날에 택시 탔는데 이거 빨리 말할게요.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코스모스 보라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보여주면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짐승이 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택시 아저씨가 훈계를 너무 금수가 될 것이냐 인간이 될 것이냐 아름답다고 말해 코스모스가 아름답다고 말해 아무튼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메모도 해놨었거든요. 얘기죠. 그래서 그 몇 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면서 네 그냥 인간들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인간들이 방사하고 깨랑깨랑 아 마지막에 터지네. 생각을 비워라. 아름다운 걸 느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걸 봤는데 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련님? 왜냐하면 제게 이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1부에서 얘기했던 그 팩트와 진실에 관한 그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네. 시간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켈로그님은 영업 당한 걸로 치면 안 돼요? 켈로그님 영업 당했대요? 당연히 당했죠. 아, 나랑 그래요? 같이 영화 봤는데 네. 나보다 안, 더 좋아했다고 안 당한 걸로 칩시다. 그래야 재밌지. 네. 그때 반반이라고 안 했나요? 반반무 많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련님 대박 반전. 대박 반전. 아 처음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영업 안 당한 영화네요. 아 소련님의 첫. 아 저의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업 포인트가 사실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어 있는 영화, 이게 개인 지극히 개인 취향으로 비어 있는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비어 있다면 좀 더 리얼한 영화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들 이거 만약에 제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본 영화에 대한 뭐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틀을 만약에 이 영화가 좀 더 깼으면은 그냥 뭐 아름다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제가 영업을 당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일본 아 너무 일본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영화를 고른 게 잘못이네요 제가. 그 일본 영화에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몰랐습니다. 네, 제가 편견을 그래서 일본 영화를 안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것까지야. 그러면 이제 화 요정님 제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렇죠. 영업당했다 치고 영업당했다 치고 일단 제 왓챠 평점은 3.5점이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한 후 제 왓챠 평점은 3.5점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제 결론은요. 영업 당했습니다. 오, 근데 표정이 진짜 표정이 안 당한 표정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영업 포인트는 사실 막 그렇게 저격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마지막 대사도 뭐 좋기는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영업을 당해서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았던 원래 이런 가족 얘기는 각자 개인사가 개인사를 찌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입니다. 저 찔렀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가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그 네 자매가 만나서 기차 씬에서 뭐 같이 갈래? 라고 해서 간다고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거든요. 아예 신호도 안 받고 뭐 이렇게 배다른 동생이 나오는 것도 영화 보면서 알게 됐고 근데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요청해서 뭐 간다고 하고 그 장면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밝은 영화여서 되게 늦은 시간에 봤는데도 좀 오히려 좀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 그렇게 좀 약간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았던 영화 이렇게 영업하는 영화로 지정을 해서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힐링되는 아, 일본 영화를 굳이 보진 않으니까요. 아,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의 지금 1등인가요? 피핀? 그렇지 않나요? 명예로운 피핀인가요, 이제? 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단독 1등인 순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꼴찌고 제가 네, 저는 그냥 항상 중간 명예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끝나고 하시고 지금 알겠습니다. 2분 남았어요. 그럼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화 소개는 페이스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는 있을런지 네. 모르겠지만요. 다음화는 소련님이 영업을 해주실 거고요. 네, 제가 합니다. 네, 요정님 피드백 받고 빠르게 안내해주세요. 네, 저희 영어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youngupwang에서 방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같은 주소의 메일 youngupwang@gmail.com과 팟빵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 영어방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예로운 제가 클로징 멘트를 읽도록 할게요. 네. 비웃지 마세요. 파라 2부는 그럼 여기서 마치기도 하고요. 엔지니어 강거절, 프로듀서 피핀, 지금까지 영어방 수련 요정 피핀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